곳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하는 정드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둘이둥실 둘이둥실 살아가렴만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하는 정드님과 둘이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두리둥실 두리둥실 살아가렴만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사랑하는 정드님과 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두리둥실 두리둥실 살아가렴만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고추보다 맵다 매워